HUBS 허브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허브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허브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공항철도와 9호선이 직결되는 겁니다. 직결 협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차량이 뒤집혀 5명이 사망하거나 다치고 모노레일이 멈춰 18명이 고립된 사건 등 각종 사건 사고들입니다. 여러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와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으로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앞으로 서울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인천공항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7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인천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현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공항철도 서울도시철도 9호선 직결사업 추진과 대중교통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참여 등 수도권 교통정책에 대한 협력체계 강화가 협약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공항철도 서울 9호선 직결사업은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이 교차하는 김포공항역에서 두 노선의 궤도를 직접 연결하는 건데요.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강남권을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죠. 이 사업은 지난 1999년 정부가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의 연계 방안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직결사업에 필요했던 시설비와 운영비 등을 어떻게 분담할지를 놓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큰 입장차를 나타내면서 진행되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서울시는 인천시가 전체 시설비의 401억 원 중 120억 원 정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또 연간 80여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운영비의 75% 정도인 60여억 원의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설비의 경우 일부 나눠낼 수 있지만 운영비 부담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어렵다는 입장이었죠. 지속적인 협의 끝에 서울시가 시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되 인천시가 시설비의 절반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설비는 서울시의 요구를, 운영비는 인천시의 요구를 반영하는 쪽으로 조율된 것이죠.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 사업은 오는 2027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와 9호선이 직접 연결되면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가 약 8% 감소하고요. 인천 영종과 청라, 계양 지역 주민들의 서울 강남권 이동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내리막길을 달리던 차량이 뒤집혀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도로 곳곳엔 유리 파편이 흩어진 채 승용차 한 대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보자는 차량 탑승자들이 다 앰뷸런스에 실려갔고 운전석 쪽 천장이 주저앉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5시 50분쯤 대구 팔공산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10대와 20대 남녀 5명을 태운 차량이 뒤집혔죠. 이 사고로 10대 여학생 2명이 숨졌고 2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함께 탄 10대 남학생 2명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연석을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지난 19일 저녁 7시 10분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충주 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2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7,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죠. 경찰 조사 결과 맨 뒤에서 달리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에는 광주 지산유원지 안에 있는 모노레일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로 인해 모노레일을 탑승하던 승객 18명이 고립됐는데요. 업체 측은 복구 작업을 마치는 대로 모노레일이 멈춰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밤 9시 50분쯤엔 경기도 파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택시와 승용차를 잇따라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사고를 낸 차량 앞쪽이 찌그러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인 20대 남성을 입건해 신호위반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11월 21일 헙스브리핑에선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이 직결 협약을 맺은 사건과 교통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헙스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동해안 중심 대기가 매우 건조할 예정인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이며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평년 기온보다는 기온이 높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매우 큰데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출은 7시 17분이었으며 17시 18분부터 일몰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입니다. 야외 활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태인, 아나운서 김준영, 그리고 엔지니어 문예인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